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멤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화요일을 찾아오는 박신명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살짝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좀 바닷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이 메이다 보니까 잘 못 떠나시죠? 먼저 예, 이렇게 노래를 한 곡을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연히의 우연히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밤에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다 이 자리에 오면은 다 잊어버리네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말을 못 옮긴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흉을 본다거나 참 그런 일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노래도 뭐 계속 가을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어서 저는 오늘 제 마음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면은 좀 신곡도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예전 노래도 좀 가끔 좀 나올 거예요. 좀 재밌으라고 좀 특이한 노래도 좀 골라보고 하는데 아 그게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많이 서투네요. 지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좀 써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 펜을 잘 저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진짜 가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수비를 한편 써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늘 그렇죠. 아버지라는 분은 묵묵하게 그냥 과묵하게 딱 버티고 버팀목만 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참 여리시거든요. 그런 좀 많이 헤아려 주셔서 전화도 가끔 드리고 또 옆에 계시면은 말씀도 좀 많이 나누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명진의 아버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인생길 피땀으로 적시고 소리 없이 돌아선 작은 어깨에 그만 눈물 납니다. 세월의 짐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없는 사연을 혼자 묻어 두시고 한숨으로 깊어진 주름살 보면 그만 눈물 납니다. 세월의 짐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너무 무심했던 날 이제서야 알아요 당신 마음을. 세월의 짐은 이제 제가 질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네, 여러분 뭐 어떻게 잘 들으셨지요? 마음이 뭉클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분은 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 짐을 내놓아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대신 다 져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씩 찾아뵙고 그리고 전화드리고 그룹으로 해서 아버지의 정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 방송국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오는데요. 오늘은 거리에 이렇게 상가에 손님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노란 귤이 눈부시게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팔리고 있던데 맛있게 보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지혜에 있는 이렇게 사랑의 인생 동목이라는 것을 좀 논해볼까 합니다.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네, 말에 대해서 제가 저기 해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없는 말이 나온다. 양기로 많이 들으며 2번, 3번 생각하고 연락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때는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지요.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먼저 말을 하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아실수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라고 후회해도 이미 그 말은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항상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나 아니면은 또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노래를 뒤죽박죽 많이 좀 안 들었던 노래들 이렇게 제가 골랐거든요. 네, 제갈대성의 아유 있을 때 잘해야겠어 듣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고민해야 했는지 다른 사람 되어버린 그때 그 사람 그래 빨리 빨리 빨리 잊어야 했어 세월이 지나서 좋은 사람 만났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 잘해야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있을 때 잘해야겠어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으리 도대체 몇 번이나 고민해야 했는지 다른 사람 향기 되어 떠난 그 사람 그래 빨리 빨리 빨리 잊어야 했어 세월이 지나서 좋은 사람 만났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 잘해야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두번 다시 놓치지 않으리. 이제 잘해야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있을 때 잘해야겠어. 예, 있을 때 잘해야 되겠지요. 모두 다 항상 없을 때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책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입의 1%를 책을 사는 데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려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을에 책 한 권 좀 읽어야 하는데, 저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읽게 되는데, 좋은 책이 많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거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중국어도 좀 배워본다고 나가고, 수혜도 한다고 좀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 내가 배운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주지 않으면은 뺏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속에 진리나 모든 학식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틈나시는 대로 장사하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시간 되실 때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장용재의 어부바 듣겠습니다. 네. 잘 되셨지요? 예. 지금 이번에는 웃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웃는 연습을 생활화 하라 그랬습니다.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다 그랬습니다.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웃으면은 뭐 주름살은 늘겠지만은 어떻게 마음은 젊어지겠죠. 또 건강해지고요. 웃을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시고요. 제가 저번 주인가 청도 아니 부산 갔다 오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청도 오다 보면은 뭐 산이나 들판이나 동네나 할 거 없이 감이 진짜 많아요. 감이 밝게 이거 가는데 동네 속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에 나무가 있다는 감나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감나무 속에 집이 한 채씩 그렇게 있는 걸 봤는데요. 또 한참 지나오다 보면은 또 이제 어디죠? 거기 상주? 상주 오다 보면은 또 거기는 곶감나무가 많아요. 감나무인데 좀 커지요. 청도보다는. 제가 감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인터넷 방송에다가 제가 그 홍시 신청해가지고 듣고 왔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전번에 들려드려서 가을 여행도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어느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특산물도 좀 있고 구경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감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어릴 때 호랑이 생각나지요. 꽃감 주면 안 잡아먹는 참 재미나는 동화도 있는데 지금 감이 한참 많이 나올 철이고요. 감 속에 이렇게 저기 딸꾹질 할 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딸꾹질 많이 날 때 있죠? 잘 안 거치죠? 그럴 때 감꼭지를 이제 비상약으로 말려놨다가 그걸 끓여서 마셔보세요. 마술처럼 딱 거친답니다. 딱 딸꾹질 날 때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재미있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게 슈퍼맨. 좀 특이한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나타난다 밤하늘의 바퀴 모양 아 참 그건 내 뜸이지 어쨌거나 그 눈빵빵 날 슈퍼맨 질구 위대 친구 날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한명할게 나는 야 정의의 슈퍼맨 네, 재밌지요?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는 기분 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지구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분이는 TV를 바보 상자라 그러죠.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많이 요즘 좀 안 하려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보면은 계속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끊어볼까 합니다. 예,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된 바보가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바보 상자. 그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밥을 할 때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어때요?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텔레비전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라디오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가 달린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막 차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그러겠죠. 날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풍랑이 분다 그러면 배가 많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라디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돈이란 제목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 이게 돈도 벌어야겠지요. 돈은 진짜 누구나 다 필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흡족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들을 동안에 퀴즈를 한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맞춰보시고요. 스튜디오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탕은 무엇일까요? 노래 다 듣고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멀어지는 그 일을 나쁜 사람 만나면 비워주기도 해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가 퀴즈 낸 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더울 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당은 옆에서 인자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답이 사우나탕이 되네요. 예, 정답은 추어탕이었습니다. 더우니까 추워라 예, 뭐 그런 뜻에서 그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여러분 화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성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인다고 했어요.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그랬습니다. 화를 잘 내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늘 웃을 수 있는 넉넉한 웃음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노래 제목이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랬습니다. 저는 천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0년도 부족해가지고 천년을 넘어갔지요. 앞으로는 아마 만년에 대해서 또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을 빌려드린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천년을 빌려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여러분, 천년을 빌려드린다면 꼭 하고 싶으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웃이란 그렇죠. 내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친척보다도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요즘같이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문 딱 닫고 들어가니까 진짜 앞집 사람을 하루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상대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이 많지요.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사이들이 참 좋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원 2동에 살고 있지만 그 웬만하면은 이웃들과 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제일 많이 이웃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이것저것 이제 말리는 게 많지요. 요즘 같으면은 고추 이렇게 그거 밀가루 이렇게 씌워서 쪄서 말리죠? 참 맛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말리시면서 아주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웃 간에 빈대떡 한 접시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비리의 부산 정거장. 예, 옛날 노래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남인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산이 서둠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 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는 12열차에 기대 안전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존다 빛난 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뒤척도 목이 메여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부딪히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옛날로 돌아가보시니까 어때요? 감회가 좀 새롭죠? 예, 이거 남인수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는데요. 제가 부산 가봤는데 기차 타고 가보니까 너무 멀어요. 진짜 엉덩이가 많이 아플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요즘은 조금 이제 승용차를 다니니까 대구 쪽으로 해서 민자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그걸로 오니까 아주 빨랐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도 아주 많고요. 참고로 그쪽에 이제 대구까지 오시면은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서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 건널 때 밀린답니다. 밀려서 이렇게 쭉 밀려가는 게 앞차가 밀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 위험스럽긴 해도 그쪽으로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글은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노래 나갈 동안에도 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소녀시대의 신곡으로 이제 요즘 애들 노래를 좀 한번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 잘 모르는데요. 자꾸 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Ladies, yeah, yeah. You ready? Wow. Ladies, yeah, yeah. Sing along. 나 날리는 파티 필요 없는 모션 내 마음이 설레는 이 모션 Action. 예, 소녀시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쁜 소녀들이 몇 명이죠? 12명인가요? 12명인가? 13명인가? 서서 노래 부르는 거 저도 참 부럽긴 한데요. 저희들도 그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이 있었던 만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요. 부러워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 나름대로 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제가 퀴즈 내드린 거 어떻게 맞춰보셨나요? 예,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그런 문제를 냈었는데요. 답이 무엇일까요? 예, 인재 선생님, 답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은 안 나고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앞에 계신 분들 맞춰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답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은 복이 오겠지요? 예, 이번에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곡을 이제 틀어드리려고 몇 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조연필 노래가 좋은 노래가 참 많은데 고르려고 보니까 그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예, 벌써 이제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려고 제가 많이 골랐는데 다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아홉 명의 자식을 최저로 줄이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홉 명의 자식을 최저로 줄이면 미라스님 뭐라고요? 삭팔자. 삭팔자 옆에서 답이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오답이었고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한 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예, 또 열심히 노래 골라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노래 들려주시는 시장의 박신명이었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마지막 노래로 제가 예, 뭐였죠? 사랑비. 김태호의 사랑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